없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여기서 늘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 그죠? 그런 걸 물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왜 거기서 말씀을 뭐라고 저희한테 전하십니까?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예. 저한테도 다행히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있으실 수도 있지만 다행히 저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는지 물어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적인 문제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네, 요 앞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그들이 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특히나 이 구절에 표현된 이 전치사, 내 안에서,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는 보통 안에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떤 거죠? 사물이나 사람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안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은유적으로 또 사용되어서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 증거. 또 다른 질문으로는 당신이 전하는 온 세상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번에 이 질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동시에 암시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 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로 밝힙니다. 또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밝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전한 것 역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가 전한 것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비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인데 없죠. 예.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그냥 사도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제자가 된 그는 계속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얼마 후 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당황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고 또 마음도 되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바울은 이제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바울에 대한 불신은 넓은 의미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들어온 어떤 이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하여 봤던 그런 여러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복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자로서 바울의 자격 여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이 직접적인 배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의 씨앗이 되었을 몇몇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10장 10절 처음에 그들의 말이 하면서 그들의 말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의 편지는 아주 설득력이 있었지만 직접 바울을 대면해서 말을 들으면 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별로라는 말을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시원하지 않다. 말이 시원하지 않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뭐 대화를 사람들이랑 해보면은 좀 시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조금 안 통하고 왜 그렇지?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경우. 네, 저희 한 분이 고개를 막 숨기시고 계신데 할렐루야. 네, 네 맞습니다. 네 리더님. 네, 네 항상 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이제. 항상 늘 자주 저분이 늘 자주 대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경민 리더님이 그분이 그분은 사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귀가 문제라고 항상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뭔가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바울도 그랬던 사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하는 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시원하지 않다는 건데 이것의 원래 헬라어 이 단어는 이 시원하지 않다의 헬라어의 원어는 뜻은 뭐냐면요. 토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토할 것 같다. 역겹다. 경멸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경멸스럽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우 이 사람이랑 대화하니까 정말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편지는 기가 막히다고 얘기합니다. 편지는 정말 설득력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읽은 고린도 후서도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말을 우리가 바울과 직접 대화를 해볼 수 없어서 정말 어떻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이런 수사적인 능력 그러니까 말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말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표현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할 때 이 부족하다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디오테스라는 말은 전문적인 수사학 교육을 받지 못한 아마추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아마추어. 그러니 자기가 말에 의해서 아마추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의 수사적인 능력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득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은 말에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지혜의 뭐 어떤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이 입어서 모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말에 대해서 자기의 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써 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의 말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5%. 그러니까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이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문맹률을 가진 사회에서 대중을 이끌 지도자의 자격으로 단연 요구되었던 것이 수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교육 제도의 핵심으로 수사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지도자 바울은 그 당시 지도자의 첫째 자격 조건이었던 수사학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마추어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 실력은 당연히 로마화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동체 지도자로서 그가 자격 미달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도록 일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신이 싹 텄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의 씨앗은 또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 유독 고린도 전서에만 은사에 관한 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던 12장, 그 장이 바로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 또 이어지는 14장에도 방언과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에 대한 바울의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은사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 앞에 바울 역시 여러분들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으셨네요. 저도 신령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제가 말할 때 그렇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시니까 듣고 토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정말 토할 것처럼 말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아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네. 할렐루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바울이 말을 듣고 왜 사람들이 토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바울은 셋째 하늘, 즉 3층층에 올라가 주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계시를 봤다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계시가 무엇이었는지, 그 환상, 어떤 환상을 보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경험 시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즉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경험을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로 표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경험이니까요. 가장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순간 바울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영적인 경험이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는 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저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계시를 봤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나는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이런 바울은 존경보다는 어떤 무시의 대상이 되며 불신은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서 잠깐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서 우리도 역시 말과 은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을 때 저만 돌아봐도 저 역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도 했지만 주변 사람에게 이것을 잘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막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사학적인 미숙함 때문이기도 하며 또 무지와 무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능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능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환상에서는 딱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지극히 크므로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을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계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가시가 사실 자신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치유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이미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거부됩니다. 온갖 신령한 능력들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은 자신의 병도 치료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연관된 건 아닌데 목사님은 혹시 아프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니 목사님 맨날 이렇게 치유기도 해주시긴 한데 아파서 누워 계시네 하면서 그럴 생각. 할렐루야.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시몬셀 가족분들은 우리 셀리더가 자꾸 우리 셀리더님께서 아파서 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바울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강우 리더님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육신의 질병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을 일으킬 만한 이유는 이 두 가지만으로 사실 충분했습니다. 바울의 어눌한 말 또 그리고 바울의 뭔가 신령한 은사가 있는 듯 하지만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음, 이것만으로 충분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역시 길흉 화복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복과 화,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 이 당시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신의 존재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재난과 복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은 신의 축복이고 재난은 신의 분노라는 신의 분노의 탓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삶.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삶, 이게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신의 축복으로 보이나요?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정도로 맞았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으로부터만 위협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자연으로부터도 위협을 당합니다. 자연.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으로부터도 위협을 당합니다. 또 27절 말씀에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뭡니까?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에도 늘 시달렸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고린도인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고대인들의 삶의 기준에 따르면 바울에게 닥친 일들은 단순히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동정을 자아내는 수준의 일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겪은 동족과의 갈등, 자연재해 그리고 궁핍한 생활 수준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의 이런 말의 능력, 수사적인 능력과 육체의 가시, 그리고 재앙에 가까운 삶의 조건을 알게 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지도자 자격에 대한 의심을 가졌고 그 결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참고 구절을 봤던 그러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드립니다. 이 장들은 특별히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장들입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내려가면서까지 바울이 증명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1장 18절을 통해 자신도 역시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동족의 위험, 자연의 위험, 그리고 궁핍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방금 읽었던 이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주와 같은 이 삶의 내용이 바울이 사실은 나도 내 삶, 나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내가 그 증거로 자랑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저주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자랑할 것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그가 자랑한 내용은 이번에도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을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도망간 그 내용을 자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자랑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2장에서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서 계속 이어서 12장에 얘기하는데 그 12장에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앞서 토할 것 같았던 1절에서 4절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더 자랑할 게 있다. 내가 환상과 계시도 봤다. 이러면서 아까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몸에 가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자랑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며 증명하려 했던 것은 모두 바울의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약한 것들은 곧 이제껏 보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했던,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왜 약함을 자랑하며 증명하였을까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몸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울의 기도는 보란듯이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울은 큰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약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해질 때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로 섬기며 선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믿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하심으로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 역시 예수님 당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약함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도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과 같이 이런 의심, 나의 리더에 대해서, 나의 목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어이, 나도 사람이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도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보란듯이, 내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좀 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말을 잘하거나 어떠한 다른 은사나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래서 뭐, 지금 삶을 보세요. 저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반대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은 자신에게 왔던 질문을 다 대답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으로 도전합니다. 너희는 자신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 바울은 이제 너희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꿈 그리고 교회 생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 기준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인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고려할 때 고린도 교인들의 가치관이 바로 그렇게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춘 자격에 의해서 나는 이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바울 그런 자격 갖추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바울은 이제는 역으로 도전합니다. 아니 그런 자격 말고 예수님께서 약함을 통해 일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통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외모만 보는 겉모습을 보는 것 또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자신의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앞서 달려가시는 분들, 리더님들, 국장님들, 그 외에 뭐 행복모임 리더님들,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아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아 내가 뭔데 복음을 전하지? 내가 셀 리더로서 아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셀을 인도하지?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이 자격을 대묻곤 합니다. 사탄의 정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2002만 세계 비전이라는 비전을 달려가는데 내가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제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마다 훈련 다 수료하셨습니다. 훈련 받은 나. 그런데 우린 너무나 나의 연약함을 아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훈련 받은 자로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답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서 작아지고 대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나에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다른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저쪽 자매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매, 네, 저 이제 결혼. 저쪽 자매, 네, 그쪽 자매, 이쪽 자매인가요? 우리 자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나 뵈는 거였어요. 근데 뭐 허락받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이제 그냥 이렇게 주례를 부탁하러 간 자리였는데 제가 참 이렇게 긴장을 안 하면서 갔거든요. 좀 가볍게 목사님이랑 밥 한 끼 한다 생각해서. 근데 이상하게 저도 긴장을 좀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러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당황을 해서 막 이렇게 어리버리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우리 속된 말로 좀 말렸습니다. 좀 말려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상했는데 그 목사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까지 1질문 하셨는데 자네 장가를 잘 간다고 생각하느냐 시집을 잘 온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에 같은 질문을 한 5번 받았고요. 물론 정답은 뭐죠? 승엽 리더님 정답이 뭐죠? 둘 다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2시간 걸렸다니까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허포 집사님 정답이 뭡니까? 이미 이 질문을 받은 뒤는 한참 지났지만 네 그렇죠? 대답 못하시네. 저 그랬거든요. 제가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장가 잘 가는 거죠. 신부총 목사님이잖아요. 이건 뭐 100번 물어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 5번 더 하셔서 5번 똑같이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네, 안 그러면 안 끝나요 그 자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형제들한테서는 네. 내가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가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결론적으로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생각을 조금 가지면 안 되고 이만큼 가져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장가를 잘 갔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는 그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이제 아멘 하고 나왔는데 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게 누가 잘 된 거죠? 내가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좋은 겁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를 딱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만났는데 누가 잘 된 거죠?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딱 이제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 겁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많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아무리 아, 그래 내가 장가 잘 가는 거지 생각해도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그 말이 그래도 자도 시집 좀 잘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지나면 시집을 잘 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내 같은 게 예수님 믿었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는 아 예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 이마에 믿어드리면 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자격들을 내세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자격들을 내세웁니다. 난 충분하다고 자격 있다고 남편으로서 자격 있다고 성도로서 자격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 있다고 나 정도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의 본을 보였던 그 바울의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서서 죽음으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께서도 정작 죽음이라는 예수님도 완벽하셨지만 인간이라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유일한 예수님의 약점 죽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내 같은 것이 자격이 있나? 여기 이런 오류에도 빠지면 되지 않고요. 또 너무 나 정도면 자격 있지 이런 오류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나대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수지막게 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볼 좀 찾아주실래요?